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아,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행에도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 것처럼 개개인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안전, 물가, 낭만, 여유처럼 되게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행지를 한 단어로 기억하기도 하죠. 그 좋은 기억들이 모여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여행지는 낭만과 여유가 떠오르네요. 어디로 가냐고요? 오늘 떠날 여행지는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에게 프라하는 어떤 단어로 기억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해요.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가이드할 만능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체코의 프라하로 순간이동 준비하시고 뿅! 커피 소년 낭만 수줍게 수줍게 떨리는 내 손을 널 향해 내밀어 본다 하는지 모르는지 한 방울 내린다며 인사도 거닐자 한다 그래 한번 가보자 네가 함께 가자는 것 어디든지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비행기가 착륙했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잔디밭 같은 초원밖에 없죠. 이곳은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입니다. 체코의 관문으로 193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름은 루지네 공항이었으나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을 기리기 위해 공항의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트램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숙박시설에서 루지네 공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곳곳에 있는 한국어 표지판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아, 어떻게 한국어 표지판이 있냐고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체코항공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공항을 떠나 트램을 타고 프라하의 중심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프라하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해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이유,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되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땐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노래.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여행에 노래가 빠질 수야 없죠.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은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여행이 더 즐거워지도록 지금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요즘 저는 빨간색, 노란색, 예쁘게 물든 단풍잎을 보며 가을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오늘 11월 6일은 음력으로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새 가을 석 달인 7월, 8월, 9월 중 마지막 달인 9월입니다. 아직 가을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을의 마지막 만추라니. 아쉬운 마음 이 노래로 달래볼까 합니다. 지금 가을의 낙엽과 쌀쌀한 바람을 담은 듯한 노래 헤이즈의 만추 들어볼게요. 벽돌무늬의 바닥과 옆 기둥에 조각상을 세워 멋을 더한 이곳은 카렐교입니다. 불타바강 오른쪽의 상점들과 왼쪽 언덕에 우뚝 세워진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체코의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아치는 총 16개로 유럽 중세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거듭났습니다. 옆 기둥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은 약 300년에 걸쳐 제작됐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성 요한 네포무크, 성 루이트가르트, 성 비투스 등이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을 상징화했다고 합니다. 본래 카렐교는 마차가 지나다니고 양쪽에 교역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건너가 볼까요? 아참, 소매치기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노랫소리 들리시나요? 잠시 감상해 보세요. 카렐교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붐비면서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음악, 그림, 그리고 연극과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예술의 다리라는 명칭까지 얻었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세요. 우뚝 솟은 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곳은 프라하 성입니다. 프라하 성의 전경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카렐교입니다. 프라하 성과 불타바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전경, 눈에 가득 담으면서 저희는 프라하 성과 이어지는 언덕길인 네르도바 거리에서 환상적인 저녁을 맞이해봐요. 양정승, 밤하늘의 별을. 여행을 떠나오면 항상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음식인 것 같아요. 매운 게 생각나고 삼겹살이 생각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음식 중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체코의 전통 음식을 맛보려고 합니다. 앞에 놓인 음식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웬 고기 덩어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죠? 이 음식은 꼴레뇨입니다. 꼴레뇨는 돼지의 앞다리 무릎 부분을 맥주에 숙성시킨 후 오븐에 통째로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우리나라의 족발과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또 안주로도 엄청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족발보다 양념을 더욱 강하게 하여 맥주가 생각나도록 만드는 음식입니다. 살코기와 껍질의 적절한 조화를 맛볼 수 있는 꼴레뇨와 시원한 맥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경이 이 도시를 행복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드네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K윌의 노래입니다. 선물. 나만의 천사 아름다운 네 모습은 날 반하게 하니까 어두웠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대여 힘들어도 아파도 그대 너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도 힘을 내 너 때문에 You're the only one in my life 변하지 않아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늦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와 너라는 사람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걸어가고 언제나 둘이라서 행복한 이 시간들 서로 다른 사람인데 우린 서로 많이 닮아 남매냐는 얘기도 가끔 듣곤 했었지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 똑같은 곳을 바라봐 누구보다 소중한 널 지켜줄게 믿어봐 내 인생 모든 의미 언제나 둘이 행복만이 가득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나와 너라는 사람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지금 잡은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체코의 프라하로 여행지를 선정해봤는데 조금이나마 전달됐길 바라요. 제가 소개했던 곳 말고도 참 많은 곳들이 좋은 기억만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에게 프라하는 어떤 도시로 기억에 남을 것 같나요? 저는 경제도시 같아요. 아름다움 맛, 예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코를 눈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여행을 기약해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줘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굿바이. We'll be right back. H.UBS